just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격하게 아껴 baby yeah yeah woo la b yep it's excellent baby well 놀라워 또할 나위 없이 아름다우신 그녀의 뜻에 보통 여자 명함도 못 내밀고 끼리끼리 뭉쳐니 험담을 나누겠지 자 그럼 우리의 늑대 눈물주의 자식들 하나같이 외모지상주의 한치로 뒤통수한테 맞은 듯이 머릿속에 띵하고 어지러워 Jesus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난 바로 기절한 니드 석션 무작정 부담 주는 멍청이들 사이에 넌 빈틈없는 박스 다이어릿 for your hustle 능력 있어도 허세는 없는 그 선풍과 적절한 볼륨감 I wanna hug and kiss it 주위에 밑에 놈들 주위 자식들 하나같이 외모지성 주위 망치로 뒤통수한테 맞은 듯이 머릿속에 띵하고 어지러워 1, 2, 3, 4 Jesus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모시의 게스트는 말이죠. 9개월 만에 돌아온 한국 가요계 악동 블락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블락비. 안녕하세요. 블락비입니다. 9개월 만에 컴백했습니다. 귀환을 환영합니다. 네. 자, 이번에 그 타이틀곡 제목과 컨셉 궁금하다고 많은 분들이 질문해 오셨네요. 네, 타이틀곡 제목 헐 말 그대로 그녀라는 뜻을 네, 나타내고 있는데요. 네. 기존의 블락비가 굉장히 그런 사납고 남자답고 거칠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귀엽고 이렇게 찌꺼찌꺼니 당신의 여신이 찌꺼니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세계 최초, 국내 최초로 블락비의 무대 지금 만나보시죠. 바위처럼 무감정한 내가 이렇게 다시 바보가 된다 정신 차려 본인이 앞에 왔어 oh, Could you be my villain 정말 곧 다가와 누군가 다가와 말 걸면 너 미소만 던져줘 네 연락선 안 돼 심부터 다가와 물러서 stop your talk Her, oh, baby I'm bogus Jesus 무슨 말이 필요해